in my light, yeah. 눈덩이 같이 쌓인 일들은 in my light, yeah. 난 얼마나 더 많이 더 일을 해, yeah. 사람들은 잊지 않을까 내 이름 세 글자를. 덕분에 우린 하루 두 번의 아침 해를 번을 다 집어쳐 오늘 밤 we party. 난 다 밀었어 오랜만에 we mobbing. 계획을 바꿀래 갑자기. Yeah, bottles popping. 내 새로운 노래가 rocking. On your speaker. 사진 찍고 싶어. Yeah, just take a picture. Yeah, yeah, yeah, yeah. Feeling all this liquor. Drinking all this liquor.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한 방울 방울 방울도 남기지 말고. 오늘 밤을 밤을 밤을 넌 아끼지 마. 너가 데려온 친구들 전부 세워놓고 음악 볼륨을 키워둬 천장을 뚫어버릴 정도로. 술잔을 들어 in the air. 음악을 크게 틀어 in the air. Tonight we ain't got limit baby. 내일 내가 살아 있을지도 iffy iffy. Yeah iffy iffy yeah yeah. Iffy iffy yeah. If it, if it, yeah, yeah. If it, if it, yeah. If it, if it, yeah, yeah. If it, if it, yeah. If it, if it, yeah, yeah. If it, if it, yeah. Popping tags for the night, yeah. Meet up extra early, get it started, yeah. Or gonna meet him, 내게 말을 해. I don't recognize your friend's face. 소개시켜줘 나랑 놀게. 원하면 함께 chillin'. The phone on back percent tonight, tonight. Yeah, I'm finna represent, we higher. 음악 오늘 파티에 멋진 옷들로 맘 몸이 걸친 상태로 오면 돼. Take pics for Instagram, looking like I'm searching. Snap, snap, ooh, snap, snap, ooh. 맘에 든 애들 bang, ayy. Snap, snap, ooh, snap, snap. 나머진 태그 안 해도 돼, ayy. 잊어봐 내일은 싹 다 뒤로 밀어내, ayy. 싹 다 뒤로 밀어내, ayy. 싹 다 뒤로 밀어, 야, 너 나 표적이지. 오늘은 놀 거야, 미친 듯이. 하루만 너랄게, we down for the night, oh. Bass bumping right, oh. I don't lost count, oh. We don't rap like that, we don't flex like that. 술잔을 들어 in the air. 음악을 크게 틀어 in the air. Tonight we ain't got limit, baby. 내일 내가 살아 있을지도 iffy, iffy. Yeah, iffy, iffy, yeah, yeah. Iffy, iffy, yeah. If it, if it, yeah, yeah. If it, if it, yeah. If it, if it, yeah, yeah. If it, if it, yeah. If it, if it, yeah, yeah. 내 옆엔 기분 좋은 사람, 기분 좋은 vibes, yeah. 난 곁을 타고 있어, 기분 좋은 life, yeah. 어디 어디 갈까 오늘 오늘 밤, yeah. 내 도착지는 space, see me in the stars, yeah. 난 연락이 와 전화가 와 내 목소리 듣고 싶대. 에이, 내 파티도 와 술자리 있다고 받은 수많은 초대. 에이, but I'd rather be with you. 우리 둘이 먹는 술 터치하면 훨씬 느낌 좋아 좋아. 음악 틀어 make the mood. 에이, we take it higher every day. 큰 목걸이 하나 하는 것보다는 19개 하나에 500만원이면 얘 한번 계산해. 500만원 next 19 that means I'm getting paid. Yeah, grinding every day. Yeah, 손으로 모아 play. Yeah, yeah. Look, 나름 겸손해. Yeah, 너무 감사해. Yeah, 민씨가 주는 나 빵 터질 필요 없어. 꾸준히만 하면 돼. Yeah, let's get it.